So 어린이건 어른이든 소리 질러 say yeah 직업이든 재산이든 내 뻔냐고 JD 우주 대 파티의 개막식 다 숨겨왔던 내 면량을 벌봐라 털 없이 할 일 따위 있네 No mirror 멈추지 마 미친 듯 뛰어 숨 쉬기 전에 나를 봐 이건 우리의 자리야 다 나와 손을 들고 노래하는 날이야 숨가쁘게 뛰어 Don't mind.